어제와 같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와 같은 제목, 우리는 새 제자가 될 것인가 아홉 제자가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새 제자가 될 것인가 아홉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왜 아홉 제자는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홉 제자가 고통과 슬픔의 장소, 또 힘을 써야 하는 수고와 인내의 장소를 은근히 싫어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을 고통과 슬픔의 장소, 또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한 장소에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 말세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자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즐거운 뜻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즉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가 결국 그 말씀의 뜻을 좇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홉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바로 누굽니까?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데리고 다니시는 신령한 특별한 제자 14만 4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따로 남겨진 이 아홉 제자들은 결국 어떠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남겨진 아홉 제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 변화되실 때 산 밑에 남겨져 있었던 아홉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산 밑에 남겨진 아홉 명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이들은 내 아들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굳게 믿고 자신의 아들을 이 아홉 제자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했죠. 하지만 이 아홉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벙어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 제자들은 누굽니까? 산 밑에 남겨진 아홉 제자들이죠. 이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하셨겠습니까? 또 당사자인 아홉 제자들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저것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군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함께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아홉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아홉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가 가로막혔던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주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있던 믿음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걸림돌들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창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그 열두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도왔던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깨어 준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지녔던 자가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유를 부음으로 미리 깨어 준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보고 분노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도왔던 숨겨진 제자가 또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인의 부활, 다시 살아났죠. 본인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인물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제자들 때문에 열두 제자 가운데 누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나사로.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앞서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 아홉 제자와는 달리 나사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열두 제자보다 나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도왔던 숨겨진 제자가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당돌하게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해 드린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운 거죠. 그 시신을 온전히 보존해 드려야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온전한 몸으로. 그 중요한 구속 사건을 마지막으로 도왔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존귀한 공회원, 그 직분, 그 신분 이것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어떠한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모셨던 숨겨진 참 제자였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껴지는 아홉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중요한 순간에 동참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새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더더욱 성전에 모여 합력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듭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듭난 제자들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과거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로부터 제껴진 존재이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이후부터 앞서 말씀드린 숨겨진 제자들 마리아, 나사로,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 뛰어난 일들을 했어요. 결국 초대교회를 주도한 자들이 바로 회심한 제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결국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임재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 그 회심한 제자들처럼 다시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만을 강력히 구하시는 가운데 상황과 장소, 환경, 내 여건과 상관없이 늘 예수님만 쫓아가는, 늘 예수님이 데리고 일하시는 성령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은 구속사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27장 믿음으로 힘차게